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현대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칠 때에 모델로 제시하는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교회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껴있는 신학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때 꼭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이 이끄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탄생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이 본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해하는 이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본문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있는 이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습이 될 때에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 교회가 왜 성장이 안 되느냐? 왜 여러 한국 교회들과 세계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느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점점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돌아가자.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그들이 찾은 것은 바로 귀사와 표적이 교회에 나타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이렇게 하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이 과연 그런 교회 성장의 방법론을 제시한 구절일까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는, 점점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을 때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모습대로 하면 교회는 성장하고 특별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어서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날까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늘리는 방법으로, 교회의 성장의 방법론으로 오늘 이 본문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성장할까?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하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방법론으로서 이 귀중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었습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만일 오늘 이 본문이 교회의 성장의 방법론이라면 하나님께서 실컷 교회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주놨고 좀 모이게 되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이상한 취미입니까? 결코 이것은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는가, 어떻게 성도의 수를 늘리는가, 그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늘어나자 큰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할 때마다 내 마음에 한 가지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내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없는 사람이 부자 그거 별거 아니다. 자녀들이, 조그만 집에 사는 자녀들이 아빠 우리 좀 큰 집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큰 집 그거 청소하기 힘들고 그거 별거 아니야. 능력 없는 아버지가 그 큰 집에 살려는 자녀들의 소원을 그런 식으로 막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교회 성장하고 싶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자, 이렇게 작을 때에 작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신빙성이 없어서, 좀 큰 교회가 돼가지고 정말 교회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뭔가 좀 말이 좀 먹혀 들어갈 것 같은데,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 모아놨고 교회하면서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는 참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그런 수적인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수적인 부흥을 꿈꾸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수적인 부흥을 싫어하시는구나. 사람 많아지는 거 우리 목사님 싫어하시구나 하고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편안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많은 거 좋습니다. 저도 좀 꽉 차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영혼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는 하나님이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걸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많아질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그걸 자꾸 보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따라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무상통하는 모습. 자기 것을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 즉 유무상통하는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 다섯 구절을 지금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섯 구절 중에서 두 절은 확실하게 물질과 관계된 구절입니다. 44절과 45절은 그리고 한 절, 46절은 조금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섯 구절 중에서 두 구절은 확실하게 물질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 한 절은 좀 반쯤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없어가지고 이 물질과 관련된 모습을 이렇게 왜 보여주셨는가? 이 유무상통하는 것이 진정 교회의 본질인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은 사실 따라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교회 본 적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껴있는 그런 교육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데 초대교회 모습 중에서 반 이상이 지금 이런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내 것 네 것 없이 같이 쓰는 건데 이거 하는 교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교회는 있기는 있어요.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단들 보면 다 내 나라, 교회를 위해서 다 내 나라하고 서로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엄청나게 그 재산들이 많은 겁니다. 이단 외에는 정상적인 그런 교회 중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정말 교회는 이렇게 서로 유무상통해야 되는가? 이게 교회의 본질인가?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임하여서 회복의 교회의 성도들아 오늘 이후로 너희들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만약 꼽을 쳐놓고 이게 전부라고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난 너무 좋아요. 나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나는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만약 그런 음성을 들리고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남보다 좀 많이 있구나. 정말 행복한 사람. 아 하나님 기쁩니다. 정말 우리 전재산 다 내놓고 같이 유무상통하는 교회 그랬을 때 내가 너무 기쁜 사람은 진짜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조금 불안한 사람은 예,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남보다 좀 더 가졌구나. 그래도 뭐 없다고 그래도 내가 남보다 좀 더 가져 있구나. 감사해야 됩니다. 걱정하십시오. 그럴 리 없을 겁니다. 그게 교회의 오늘 본질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가? 정말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처음 이 교회가 탄생했는데 분명히 성령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모든 후대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본받을 모습이 없어서 이런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반 이상을 했겠느냐는 것이죠. 왜 물질 중심의 이런 표현을 했는가? 그렇다고 진짜로 이렇게 교회가 다 니끝 내끝 없이 다 내어놓고 이렇게 해라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런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중있게 다루었느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력이 있고 매력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과학의 발달로 더불어서 돈의 위력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돈은 진짜 만능이 되어갔습니다. 예전에 이런 외화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가 이러면서 좀 감동받은 외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하면서 감동적인 외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이거 오늘날 맞지 않아요. 돈으로 가정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농촌의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갔는데 돈을 주고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그런 처녀하고 결혼해서 지금 아들, 딸 잘 놓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도 이런 문화의 그 개방을 해야 돼요. 단일민족 이 사상 깨뜨려야 돼요. 지금 이미 한국에는 많은 동남아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피부는 다르고 눈동자의 색깔은 다르지만 그들은 한국말을 하면서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농촌 총각이 그냥 농촌 총각으로 논하고 밭하고 장가가서 그냥 평생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돈을 가지며 20살이나 젊은 아시아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놓고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이게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통하는 겁니다. 돈은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옛날에는 맞댔는데 틀렸어요. 이제는 돈으로 잠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만 있으면 수면에 도움되는 얼마나 많은 기구들이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 치보면 수면 양말, 수면 베개, 그 다음에 MP3를 통해서 우리 뇌파를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수면을 도와주는 의료기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잠도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숙면도 살 수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맞다 그랬는데 이제 틀려요. 돈만 있으면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몇백억을 다 도네이션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존경한다 그럽니다. 지금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 얼마나 많은 도네이션을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닮고 싶은 CEO 해가지고 많이 존경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자기 못 먹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것 중에서 일부 탁탁 대주는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지고 존경까지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교에다가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보세요. 아주 그 건물 이름을 여러분 이름으로 그냥 아주 존경스럽게 여러분 이름을 달아줍니다. 돈으로 존경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돈으로 시간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본 기사 중에서 미국에는 자기 전용 비행기로 출퇴근하는 CEO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출근할 때에 한참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좋은 차로 금방 가고 심지어 비행기로 싹 가버리는 게요. 시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출퇴근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출퇴근길에 지금 시달리면서 다니고 있습니까? 이 불쌍한 중생들이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좋은 차로 기사 두면서 시간을 사고 차 안에서 기사가 몰 때에 자기가 시간을 세이브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하면서 출퇴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틀린 거예요. 시간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돈으로 뭐 명품은 살 수 있어도 젊음은 살 수 없다. 뭐 몸매는 살 수 없다 그랬는데 요즘은 돈만 있으면 여러분 다 되더라고요. 뭐 주사도 있고 뭐 수술도 있고 뭐 몸매도 여러분 뭐 그거 알지 않습니까? 룰루레몬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 그 옷을 입으면 신기하게 올릴 때는 올려주고 쪼일 때는 쪼여주가지고 그냥 딱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냥 19불짜리 사보세요. 그거 그냥 자기 몸매 그대로 나타나지만 그 룰루레몬 그 100불짜리를 딱 사가 입으면 진짜 쫙쫙 빠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게 뭐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요즘 그만하랍니다. 혹시 모처럼 마음 잡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돈으로 다 된다니까 또 마음이 떠날까 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돈으로 다 돼요.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적이고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속담입니까? 이런 말 있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아니더라도 죽음 이후에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수의에는 사람이 죽고 나서 무덤에 묻을 때에 입히는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돈 넣을 주머니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저승 가는 길에 이제 내세에는 이 세상 말고 내세에는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도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현세에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내세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돈입니다. 이 현세에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매력적인 것이 돈이고 물질이지만 내세에서는 전혀 필요 없고 전혀 쓸모없는 것이 이 돈이고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내세의 지향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은 가장 현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 유무상통은 내세지향적인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내세를 꿈꾸는 사람,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삶, 내세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유무상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처음 생기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물질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교회의 본질은 현세 지향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내세 지향적으로 바뀐 그 모임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세를 믿고 내세를 바라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를 믿지 아니하고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따라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만 흉내내니까 공산주의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공산주의는 거의 다 망해버렸어요. 거의 지금 북한만 남아있는데 그 북한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세를 믿지 않는 공산주의가 이 모습을 흉내내니까 이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유무상통의 이 모습은 내세를 믿고 바라는 자들,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던 사람이 그런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이 돈을 나누고 돈을 통용하고 돈을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는 내세지향적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악착까지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들이 힘쓰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위에 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을 찾미 아니라 그들이 힘쓴 것은 내세 지향적인 삶,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살면 이 땅에서 북이 영화가 추워집니까?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면 이 땅에서의 출세와 성공과 부귀 영화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대로 살면 이 땅에서는 비록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영원한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 다른 번지수 찾으면 안 돼요. 현대교회의 가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현대교회가 지금 많이 부패해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현대교회의 가장 큰 가오는 이 교회의 본질을 현세지향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내세를 지향하는 교회, 내세지향적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데 이 교회의 본질을 현세지향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고 현대교회의 몰락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교회에서 물질의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포기는 더 큰 물질을 위한 포기입니다. 믿음도 능력도 다 현세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이라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이 땅의 부귀영화, 네가 믿으면 이 땅에서 뭐든지 될 수 있다. 돈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이런 현세적인 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현세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견딜 수 없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지만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기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모든 것을 현세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심지어 정직한 것도 심지어 순종하는 모습조차도 왜 정직하냐? 왜 순종하느냐? 바로 현세의 복을 위하여 현세의 성공을 위하여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시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시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모든 것이 현세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전래동화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래동화 중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시죠?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자기의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를 들고 옵니다. 이게 네 도끼냐? 이 나무꾼은 정직하게 제 도끼가 아닙니다. 또 은도끼를 들고 옵니다. 이게 내 도끼냐? 제 도끼가 아닙니다. 진짜 그 나무 도끼를 들고 와서 이게 내 도끼냐? 예, 맞습니다. 아, 정직하구나. 금도끼, 은도끼 다 가져라.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 속에서 정직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도 지금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순종하며 나중에 금도끼, 은도끼 다 주실 거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교회와 목사들이 오늘날 그 현대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래동화가 현대에는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고 금팬티 은팬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너무 더워서 이제 팬티를 그 바위에 올려놓고 말리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팬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생각나서 또 산신령한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 그러자 진짜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팬티를 탁 들고 나타난 거예요. 이 팬티가 내 팬티냐? 그러니까는 다 알죠 이제 이걸 거절해야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아 제 팬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팬티를 또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산신령이 이 팬티가 내 팬티냐? 아, 제 팬티가 아닙니다. 그러자 이제 진짜 자기 팬티를 탁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팬티가 내 팬티냐? 정직하게. 예, 신령님, 아, 산신령이 그게 제 팬티입니다. 하니까, 예, 이리 오느라. 그래서 이제 금 팬티, 은 팬티 다 줄라나 싶어서 탁 갔더만은 그 자기의 팬티를 얼굴에 탁 던지면서 팬티 좀 빨아 입고 다녀라. 이 물을 오염시키고 있구나. 내 사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현대판의 그 금도끼, 은도끼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금도끼 은도끼 거절하는 그런 정직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잠시의 이 유혹에 조금 거절하면 잠시의 순간에 내가 이걸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금도끼, 은도끼 다 주실 것이니까 야, 내가 거절하자. 그래서 내가 정직하고 순종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고생하고 맞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금도끼, 은도끼를 보장하지 않아요. 고생할 거라,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당할 것이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참으면 이 땅에서 너희가 더 크게 될 것이라. 그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숫자의 그런 그 교회 성장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도 아니고 내세 지향적인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현세 중심의 삶에서 내세 중심의 내세 지향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 내세 지향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론격으로 이 정도만 분명한 교회의 본질의 방향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내세 지향적인 구체적인 모습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다 내놓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돈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내세 지향적이면서도 내가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걸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분명히 교회의 본질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내세 지향적인 삶이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성도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해 있다면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